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s 2016. January the 14th is Thursday. DJ 이근철 부드럽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LOTTERY Lottery. 복권에 당첨돼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생기면 여러분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Ooh, what a great question. I want to tell all the lottery people. If I win the lottery, I will donate all of my money back to the lottery people. 이건 뭐예요? 자, 조사 결과들을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금세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 마는데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파이낸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따로 관리인을 두는 거라고 합니다. Well, yeah, very much like fitness exercise. You know, everything can be more effective if you get some good help from some experts. I wish I had a love manager. That would be great. Oh, what a regret. 자, 혼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도 물론 다 경험이 되겠지만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실력과 긍정 에너지 지수를 동시에 관리해주는 매니저, The JJ Brothers. 함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 are back for good. This is Take That. 네, 방금 듣고 오신 멋진 노래는요. The band Take That with the song Back for Good. 그렇죠, 누가 돌아오면 영원히 있는다 해서 For Good이 Forever고요. Back은 We Want You Back. We want you back. Back for good. 네, for good. 자,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Let's take a look here at the GMP homepage. A message from GMP-er 홍상기. 네. 자,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들과 함께, 아버님이군요. 자, GMP를 듣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듣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제가 옆에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좋은 말씀 달라고 해주셨는데 홍상기 가족 간단합니다. 아드님한테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요. 랩할 때만 따라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표현 하나를 이렇게 메모지 같은 데 써서 붙여놔 보세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뭐 냉장고 위에 하나는 화장실에다가. 그래서 서로 짜맞추기. 그거 하고 나면 뭐 맛있는 거 같이 먹기.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You know, some parents tell their children don't listen to the program because automatically their children will. do the opposite.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yeah. 듣지 마! 이러면 들을 거예요. Maybe.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 각종 포털 사이트에 Good Morning Pops 치시고요. Visit our homepage and find this tab, please. Yes, of course,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ies. Yeah, tell us what's going on in your family, in your job, at school, anything at all.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고 싶은 분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넘버 1,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넘버 2, 애플리케이션이죠. 콩,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넘버 3,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굿모닝 팝스 이렇게 굿이라고 치셔야 돼요.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 지난 회차들도 이용해 보시고요. 정말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려고 하시면 기억에 잘 날 겁니다. 자, 오늘도 즐기자는 의미에서 저희 맛배기 들어갑니다. Okay, we're gonna taste a little bit here. Here we go. It's look ahead time with Jay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ymin의 look ahead time. 고품격 GMP 가족들에게 딱 맞는 알찬 영어 표현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Here we go. Where does he come from? 그가 어디 소속인가요? Where does he come from?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난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요.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There seems no end inside to his anger. 그의 분노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해. There seems no end inside to his anger.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팝스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알찬 시간 만들어 보세요. Maxi, Maxi, Maxi, beaucoup, Jamie. Thank you so much indeed. Kamsang의 재미가 두 배가 되는 시간 Screen English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1월에 영화 Tom Cruise가 주연을 맡은 Hollywood Blockbuster Movie 바로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Sure, it's such a good movie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네, 한 번 이상 보면 아마 우리 잔쌤처럼 Yeah 네, 아주 super brain을 갖게 될 거예요 I'll watch it again today Your brain is already super. Yeah, I'm a rogue brain. Rogue brain? Mm-hmm. You know, being decayed? a little bit.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몇 페이지인가요? Well, today's movie episode is found in our GMP books, right here, on pages 116, 117. 네, 117페이지에 보면 영화의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who are those? Well, of course, those are the characters Ethan and Ilsa. 네, 아, Ilsa. You know, we know that Ethan is the leader of the spy group, the IMF, mm-hmm. for the United States. Mm-hmm. And Ilsa, she works secretly for probably several agencies, but she's originally out of the British secret agencies. 맞습니다. 그래서 British intelligence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중첩자로 일하고 있는 거죠. You know, one thing about her situation, they kind of cut her off. They just let her out there on her own. I guess their excuse is they don't want any connection for her safety, but she doesn't have any protection either. 그러니까요. She's all on her own. 네, 지금 이제 실제로 영국 정부한테도 버림을 그렇죠. 영국에 있는 정보부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Yeah, even Ethan has a team, right? 그러니까요. She doesn't.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혼자잖아요. 그 대신에 she's really strong. Yeah, she's a good fighter.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I look her up. 그랬더니 스웨덴 출신의 여자분인데 oh.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Sure. 네. 자, 어쨌든 오늘은요. 116페이지 왼쪽에 있는 부분 먼저 보시고요. I'm going to give you the background story first. Okay, what's happening today? 베일에 쌓인 의문의 여인 일사예요. 일사, I-L-S-A. 자, 이든과 벤지에게 신디켓의 수장이죠. 레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Mm-hmm. L-A-N-E.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오늘 장면 어떤 대화가 오고갈지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장면 연상하시면서 연상을 해야 장면에 빠질 수 있거든요. Okay, the first round of imagination. Starting tips. His name is Solomon Lane. He created the syndicate. Where does he come from? He's former British intelligence. Well, if British intelligence knows the syndicate exists, why don't they just tell the CIA? Meh. What did you catch? They mentioned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the criminal organization, 그렇죠. Syndicate. 네, Syndicate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Syndicate 이것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람 이름인 Solomon이라는 단어도 들렸고요. And by the way, a little background on the movie story. Although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is Syndicate, the governments really don't know if it exists or not. 그렇죠. It's a very secret organization. 네,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단체이고요. Yeah. 그다음에 존재 하다 그래서 exist도 들렸고 mm-hmm.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CIA Yeah,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네, 미 중앙정보부잖아요. 근데 주의하세요. Intelligence가 들어가면 우리는 지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데서는 intelligence가 지능이 맞아요. Mm-hmm. 그런데 이게 그 스파이 영화에 등장하면 100% 이거는 정보란 뜻이에요. 정보. Yeah, intelligence is just information, isn't it? 맞습니다. 그래서 intel이라고도 줄여요. Oh, right, right, intel 아니면 info. Information을 info라고 줄이듯이 intelligence가 기니까 intel. Intel. 네, intel이라고도 줄여요. 이거 컴퓨터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정보란 뜻의 그 스파이들이 혹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영화나 미드를 보시면 진짜 많이 등장한 단어가 we got that intel from that guy.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나오는 부분 우리말로 해드릴게요. 일사가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레인이에요. 그가 신디케이 이것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선이 얘기하죠. 어디 소속인가? 그랬더니 일사가 전 예전에 있는 영국 정보 요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벤지가 아니 만일 영국 정보 요원이 신디케이트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왜 CIA에 알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ood question.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이제 머릿속에서 장면 연상 되실 테니까요. 바로 다시 한번 설렘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Okay,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His name is Solomon Lane. He created the syndicate. Where does he come from? He's former British intelligence. Well, if British intelligence knows the syndicate exists, why don't they just tell the CIA? 네, 좋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우리말 부분만 먼저 보세요. 오른쪽 영어 보지 마시고요.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렇죠? 예, 모르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은 솔로몬 레인이에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Yeah, the word his name Solomon. That's actually a very old name, isn't it? 그렇죠. It sounds very philosophical, very 네. wise. Wise. Yeah. Wisest king. King Solomon. 네, 맞습니다. His name is Solomon Lane. 네, 그의 이름은 솔로몬 레인이에요. 그가 바로 신디케이트를 만들었죠. 아, he created the syndicate. 네. S-Y-N-D-I-C-A-T-E Syndicate. 네, syndicate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식 발음은 뭐 독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원래요. So many words like this change pronunciation depending on grammar. 그렇죠. If you want to use the verb form, then yeah, I would say syndicate. 네. But as a noun, it is syndicate. 네, 동사할 때는 뭐 syndicate라고 쓸 수 있겠지만 명사니까 syndicate이 맞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he made 아니면 다른 말로 만들어냈다. Yeah, he created the syndicate. 그랬더니 이선이 아니 어디서 왔어요, 친구? Where does he come from? 네, 들리는 발음은 where does라고 안 들리고 where is 이렇게 들려요. Yeah, look at that sentence, Jake. Every word is easy. What a basic sentence, but a good question. Where does he come from? Yeah, where does he come from? 그래서 where does he인데 where is he 참 들려요. Sure, if you meet a foreigner, you may ask, hey, hi, where do you come from? 네. Where does he come from?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영국 정보 요원이에요. 그러면 이전이란 뜻이 뭐가 있어요? 이전. Before. 네, 다른 말로. 아, former. 맞습니다. F-O-R-M-E-R. 그래서 former. 이전은 yeah. 약간 공식적인 표현이죠. Well, you've got to have good pronunciation here. This guy is not a farmer. Not a farmer, he's a former. 맞습니다. Former. 그래서 농부가 아니고 농부는 farmer고요. Yeah, yeah, yeah. 네, 그래서 그는 바로 British intelligence니까 영국 정보 소속이에요. He's former British intelligence. 그때 벤주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영국 정보국이 영국 정보국이 그 신디케이트가 존재하는 걸 안다면 Well, if British intelligence knows 그렇죠. that 네, 뭘 알까요? that 하면서 무엇이 존재한다. something exists. The syndicate exists. 그렇다면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말하다가 뭐예요? tell.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패턴도 왜 안 하는 거죠? Why don't you? Why don't they? Why doesn't he? Right. Why don't they tell? 그렇죠. 근데 그냥 말하지 그래. Why don't they just tell the CIA? 아,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그죠? Sure. 좋습니다. 자, 지금 close your book. 책을 한번 덮어보세요. 바깥에도 다 덮어보세요. 자, 뭐가 기억나세요? What do you remember now? 요대로 지금 바로 예, 여러분이 요 대사를 할 수 있다면 할리우드 영화 배우가 된다. 와우. 이런 느낌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이름은 솔로몬 레인이에요. 일사의 입장을 살려서 그죠? 그러면 his name. His name is Solomon Lane. 네, 그가 신디케이트를 만들었죠. 간단하잖아요. Create의 적절한 시제. He created the syndicate. 네, 그다음에 그랬더니 에서니 어디 소속인가요? 그래서 come from 이용해 보세요. Where does he come from? 네, where does he에 연결되는 발음. Where does he? Where does he? 그죠? Where does he come from? 네, 전 영국 정보 소속이에요. He's former British intelligence. 만일 영국 정보국이 신디케이트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다면 왜 CIA한테 알리지 않는 거죠?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렇죠. 알다, know, 존재하다, exist, 말하다, tell 세 가지면 끝나요. Well, if British intelligence knows the syndicate exists, why don't they just tell the CIA? 네, 어려운 거 특별히 없죠, 생각보다. So, where does가 where does, where does, 이렇게 들리는 거. Yeah, where does he come from? Yeah, where does he come from? 그래서 where is he 처음 들릴 때도 있으니까. 자, 이번엔 발음과 함께 전체 내용 다 마무리합니다. Okay,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His name is Solomon Lane. He created the syndicate. Where does he come from? He's former British intelligence. Well, if British intelligence knows the syndicate exists, why don't they just tell the CIA? 네, why don't they do? What a name, what a name. 이렇게 들렸어요. Mm-hmm.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Where does he come from? 그가 어디에서부터 왔나요? 라는 얘기는 어디 소속인가요? 어디 출신인가요? 다 가능합니다. 우리말로는요. 자, 다시 한번. Where does he come from? 벌써 이거 열 번도 넘게 했어요. 세 번 더 확인.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가 빨리 하니까 where is he? Where does he come from? 처음 들리잖아요. Where does he come from? 네, where does he come from? 자, 온 국민이 아닌 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Your Turn Time.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너는 어디 출신이야? Where do you come from? Mm-hmm. Where do they come from? Oh. 여기서는요? Where does he come from? Okay, your turn. Okay, everybody. Where'd you come from? I'm from South Korea, of course. All right, one more time here.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Okay, she's from, I guess, United States. Oh, I see. All right, the southern part of United States down there. Ah. New Orleans. Oh,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Mm-hmm. So one more time. Where does he come from? Okay, say one the wagon.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리는 시간.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어디 출신이야? 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물론 짧게 줄여서 where is he from? 하셔도 돼요. Yeah, and you might be talking about his home country mm-hmm. or his hometown, but you might also be talking about what company mm-hmm. or what job is he connected to? 네. Even what is his religion or philosophy? 네,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역 출신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기타 다른 것도 여기서 뭘 믿는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문맥에 네. 따라서 구분하시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정보죠. 아, yeah, yeah, yeah. What is his background? 네, 짧게 줄이면 What's his background? What's his background? What's his background? 네, 그럼 다른 말로 또 뭐라 가요? 그 이야기가 도대체 그 사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야기가? 아, yeah. What is the story with him? 보세요, 이렇게 쉬운 단어 쓰잖아요. What's the story? Hey, what's the story with him? What's the story with him? What's the story about him? 뭐 다 좋으니까 포인트는 이렇게 어디 출신이다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Now you know the background of this story, so go and check it out for the last time. His name is Solomon Lane. He created the syndicate.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He's former British intelligence. Well, if British intelligence knows the syndicate exists, why don't they just tell the CIA? 네, 영국식 영어니까 당연히 former 안 하고 former 이렇게 발음하겠죠. Yeah, I would say former and she said former. Former. Okay, so former. Mm-hmm. 자,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멋진 노래를 들을 텐데 Starry Starry Night 이라고 아, 부제로도 붙어있어요. This is Don McLean with Vincent.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 여러분, 새해에는 요 네 글자도 잘 준비해보세요. 사자성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사자성어 선물 준비! 자,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어스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 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English. 따라 부르는 재미가 있는 Pops English. Justin Bieber의 Sorry 두 번째 시간입니다. Yeah, now the song Sorry is actually found on Justin Bieber's fourth album. The name of the album is Purpose. 아, that was released just last year. 맞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네 번째 앨범의 타이틀명이요. 바로 Purpose예요. Yeah, I really do get a sense. We've already talked about this briefly. It seems as though he's trying to tell the world, okay, I'm done being a bad boy a little bit. I have a purpose now, and I'm sorry about my mistakes. 네. I'm ready to go. 맞습니다. 예전에 했던 악행을 접고 이제는 인생을 좀 더 목적 있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로 아마 네 번째 앨범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2015년 2월 달에 작년 2월 달 1년 전쯤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SNS에 비디오로 그렇게 몰래 올렸어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정말 사과한다. 뜻으래요, well, it's important, you know, when you think about it, his biggest fan base are probably teenage girls or young girls, and if their parents are not allowing them to spend money for his music, he needs to apologize to the parents. But did he realize something, you know? Yeah. Yeah, 그러니까 뭔가 좀 깨달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요, 예, he changed his behavior, so that's a good thing. Sure. 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what page? Well, GMPers, come on now. You can open up your GMP books and look at the lyrics. Today we're, oh, here we are on page 118. 네, 118페이지 들어볼까요? Twice, I mean maybe a couple of hundred times. So let me, oh let me redeem, oh redeem all myself tonight. Cause I just need one more shot, second chance. 네, 어, 아주 멜로디가 쿵짝쿵짝쿵. 짝꿍짝 이런 식으로 가요. Yeah, I really like actually a lot of the background sounds he's put into this song. It's very interesting. 뭐 이런 거요? Yeah. 이런 거. Music production is really cool. 네, 가사 보시면 근데 제가 봤던 팝스 잉글리치 역사상 이렇게 긴 가사는 처음 봐요. 아, 정말 작가님 감사드려요. 책을 써주시고. Well, here we go. We're on page 118. These are the lyrics. 네. I know you know that I made those mistakes. 내가 그러한 실수를 했다. 실수를 하다 할 때 주의하세요. 절대로 did라고 쓰지 않습니다. do라고 쓰지 않고 make란 단어를 쓴다는 거. make a mistake예요. 여기서는 make mistakes죠.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made. That's right. I made those mistakes. 내가 그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요. I know you know that I made those mistakes maybe once or twice. 한두 번. By once or twice? 아니, 그 한두 번이란 그 말은요. 하면서 by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언급할 때는. By once or twice, I mean maybe a couple of hundred times. 뭐 사실 수백 번이겠죠. So... Let me, oh, let me redeem, oh, redeem, oh, myself tonight. 네, R-E-D-E-E-M. Redeem. 네, 그래서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Yeah. 네, save의 뜻인데 save를 그냥 어렵게, 어려운 단어 얘기하면 redeem이라고 하는 거죠. Well, now a simple sentence here is, so, let me redeem myself tonight. 네, 근데 중간에, oh, let, 이런 게 나오죠. Well, the rhythm of the song. Again, 맞습니다. Let me redeem myself tonight. Mm-hmm. So, let me, oh, let me redeem, oh, redeem, oh, myself tonight. 네, 이렇게 섞였어요. Why? 왜냐하면, cause. Cause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네, 그냥 나는 단지 just need 필요할 뿐이에요. One more shot, 또 한 번에 another chance라는 얘기죠. 근데 한 번 질러보는 거, give it a shot, give it a go 할 때 그 shot이에요. Yeah, so first chance is a first opportunity, and then second chance is second chance. 그러니까요. Third chance is also a second chance. I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왜냐하면 또 다른 기회란 뜻으로 second이기 때문에 앞에 더가 안 쓰인 거고요. 또 다른이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chances의 yeah. s가 쓰이는 거고 그래서 잔센 말대로 세 번째도 또 다른 기회인 거고 네 번째도 또 다른 기회인데 yeah. 또 다른 기회를 그냥 second chances라고 쓴 거죠.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오늘의 key expression 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요. 또 다른 기회가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take a listen. Once or twice, I mean maybe a couple of hundred times. So let me, oh let me redeem, oh redeem all myself tonight. Cause I just need one more shot, second chance. Justin Bieber. 작년 가을 3년 만에 네 번째 정규 앨범이죠. 말씀드렸어요. Purpose를 발표했는데 앨범 제목을 Purpose라고 지은 특별한 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Well, the story is that for some time Justin Bieber felt like maybe he had a lack of purpose in his life. 그렇죠. 하지만 음악 작업을 하면서 진짜 목적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기분을 담아서 앨범 제목을 만들게 됐다고 하죠. Yeah, now evidently he did a lot of preparation to make this album work. He spent time working together with a famous DJ Skrillex, also producer Benny Blanco, and even oh we know this guy, singer-songwriter Ed Sheeran. They all worked together to help Justin Bieber. 예, Ed Sheeran까지. 근데 이렇게 방금 나온 내용을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주어질 때가 제일 위험한 거라는 걸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저스틴 비버가 그냥 뭐 20살 정도에 이미 수천억 대 부자고 그죠? 그다음에 1년에 몇백억씩 들어오고 그런데도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악동짓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본인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게 최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now he has a special purpose. That's good to hear. For the whole mankind, I guess. Well,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his songs. 네, 좋습니다. 4집 앨범의 수록곡 Sorry. 다 가사는 보셨으니까 존쌤의 목소리로 마무리합니다. Okay, here we go. I know you know that I made those mistakes maybe once or twice. By once or twice, I mean maybe a couple of hundred times. So let me, oh let me redeem, oh redeem on myself tonight. Cause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네, 자 오늘 노래는 존쌤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섯 줄 부르기 힘들어 이거. 자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세 줄 세 줄 묶어서 sing together. Once or twice, I mean maybe a couple of hundred times. 여러분. Once or twice, I mean maybe a couple of hundred times. So let me redeem myself tonight. One more shot, second chances. Okay, 여러분. So let me redeem myself tonight. Cause I just need one more shot, second chances. 아, 리듬 잡기 힘드네요, 이거는요, 그죠? 제이크 쌤. 네. 연습하세요. 아, 연습했어요. No musical talent at all. Justin Bieber did a good job with that though, huh? 아, 근데 진짜 음악적으로 타고난 거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어떤 뭐 회관 앞인가에 거기서 에, 캐나다의 조그만 스트랫포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렇게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불렀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었다니까요. Sure. Okay. 자, 그런 점에서요.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 Okay. I'm just, you know, looking for a second chance maybe tomorrow. You'll get it. Yeah. Again, the key expression,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네, 이거 기억하시면서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song now. Here he comes, Justin Bieber with Sorry. GMP 마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주봉 씨.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연못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실령님 거기 계시요? 저 최주봉이 왔시요. Hello, 주봉. What's up? 아이, 저 좀 숨겨주시오. 큰일 났시오. What happened? Tell me. 아유, 지가요. 우리 아들 만수 일기장을 몰래 훔쳐봤거든요. 아이, 근데 딱 걸렸시오. 어쩜 좋아요? No, shame on you. 아, 실은 지가요. 이번에 처음 걸린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몰래 봤다가 아이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생활은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Oh, you shouldn't have read it. 아유, 몰래 읽는 재미가 그래도 쏠쏠하단 말이에요. 아유, 참 좋대요.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우리 만수 분노가 아유,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해요. Oh, well, then don't go home for a while. Just stay and hide here. 그게 좋겠지요? 아유, 우리 만수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 여기서 근신하고 있어야겠구먼요. 아유, 저 좀 지켜주세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소리 질러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의 분노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해라고 해서요. 못못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표현 제법 종종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드렸어요. 못모가 있는 듯하다가 그렇죠, 뭐예요? There seems. 그렇죠. 근데 없는 듯하다. No end. 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니까 no end죠? Yeah, it's interesting. You might think there seems to be no end, but you don't really need to say to be. Simply, there seems no end. 네, to be 쓰셔도 되는데 to be 쓰면 좀 더 격식 차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냥 구어체 형태로 그렇죠?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시야를 이렇게 쭉 한번 멀리 내다봐도 끝이 안 보여요. There seems no end in sight. 어디 어디에 할 때 뒤에 to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의 분노. 아, to his anger.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붙여볼까요? Let's put them together. 그의 분노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해.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네, 문제의 끝이 없는지, 위기의 끝이 없는지, 아니면은 뭐 기다림의 끝이 없는지 여덟 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Our practice sentences are right here in our GMP books on page 120. 네, 120 페이지. Here we go. Step 1. 네, 흰 종이 준비하셨죠? 영어 부분 가리고요. 우리말 부분만 툭툭 보세요. 그의 분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해! 해서 to his anger.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네,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범죄로도 번지고 있고 그렇다고 또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refugee problems 한번 적어드려봤어요. Oh, there's no end in sight to refugee problems. 자, 세 번째는요. 그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해 the crisis.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crisis. 네 번째, 한파의 끝이 보이질 않네. 그러면 해서요, 그죠? The cold spell.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cold spell. 주의하세요. S-P-E-L-L. 철자를 대다. How do you spell th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 예. 예, 그때 이 spell은요, 기간음이란 뜻의 period이란 뜻으로 어떤 명사로 쓰인 거예요. Yeah, if you look in the dictionary, there are several types of spell, as you mentioned. This one is talking about a period of time. 네.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cold spell. 아휴, 이 공과금이 끝이 보이질 않네. My bills. There's no end in sight to my bills. 자, 여섯 번째는요. 아, 기다리는 게 끝이 보이질 않네. Our waiting. There's no end in sight to our waiting. 이거 다 응용하세요. 아우, 이렇게 노래를 오래 불러. He's singing. 뭐 이런 식으로. Our waiting. He's nagging. 다 가능합니다. There's no end in sight to our waiting. 네, 일곱 번째. 사막의 끝이 보이질 않네. To the desert.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desert. 사막은 desert예요. 자, 8번. 그들의 짐이 끝이 보이질 않네. 해서 부담이라는 뜻이죠. Their burdens.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ir burdens. 그래서 burdens 하면 짐이란 뜻입니다. 자, 1번, 4번, 8번. Wrap, w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There's no end in sight to 명사 There's no end in sight to 문제 끝 First one, give it a go. Okay,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Oh, here we go. A little bit long.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That's correct.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끝이 안 보여. Next one, give it a try. 한파의 끝, the cold spell.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cold spell.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cold spell. Next one, last one, number 8, to their burdens. Okay, here we go. Ready together?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ir burdens. One more time.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ir burdens. That's correct.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o to to to to. Hoop. We're given 3 photos. Please join us right now. Page 121 at the top of the page, the first photograph shows a gentleman who seems to be quite upset. 네, 그의 분노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해. 영어로 도전. Mr. Jones is all wound up.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Mr. Jones is all wound up.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네, 존스 씨가 완전 열 받았던데. Oh, Mr. Jones is all wound up. 네, 그러니까 감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ound up, 완전. Yeah, very upset. 네, 굉장히 화가 났던 뜻이에요. 열 받았던데 했더니 아, 그의 분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해. Oof,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네, his anger. 맞습니다, to his anger까지. 자, 그다음에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oh, look at that. It's a beautiful tree, actually. 네. Out in the middle of a field, it looks like, oh, the branches are covered in snow. 네, 한 팔 끝이 보이질 않네. 영어로 도전. A cold front is moving in.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cold spell. A cold front is moving in.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cold spell. 네, 맨 처음에 한랭 전선이 들이닥치는데... A cold front is moving in. 네, cold front. Front라고 하는 것이 전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랭 전선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어. Moving in 이라고 했더니 아, 한팔 끝이 보이질 않아. Yo,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cold spell. 맞습니다. Seems 쳐줘도 되고요. 아니면 there's no라고 바로 쳐줘도 돼요. So, no end in sight. 그렇죠? To the cold spell. Yeah,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 cold spell. The last photo. Well, in the third, oh, there seems to be a gentleman who, he's looking rather unhappy. 네. 아, 그들의 짐이 끝이 보이질 않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영어로 도전. It breaks my heart to see them suffer.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ir burdens. It breaks my heart to see them suffer.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ir burdens.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져. It breaks my heart to see them suffer. 네, it breaks my heart. 뭐 하는 것이야? To see them suffer.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Oh. 그랬더니 그들의 짐이 아, 정말 끝이 보이질 않네. Ah, yes. There's no end in sight to their burdens. 네, there's no end in sight.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진짜 떠올려 보셔야 돼, 장면을.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To their burdens까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중요한 표현. We're gonna take a moment to listen to John recap what he have learned today. Some GMPers are quite curious about our very good friend Bingsu. Mm-hmm. And they said, John, where does he come from? And well, originally he is from the North Pole. Uh-huh. And he likes everything cold. And, you know, in fact, he had some wonderful, delicious ice cream in the freezer in our house. And I saw that and I thought, oh, I have to have that. I ate all of it. Uh-huh. Oh, now... Poor Bingsu,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So Bingsu, if you're listening, I'm sorry. Just like Justin Bieber, I'm sorry.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Please bring more ice cream home. Yeah. Then you're gonna eat it all again? Shh, don't tell him. Okay. Hey! 돌발 팝 퀴즈.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Good Morning Pops. 바로 홈페이지죠. 돌발 팝퀴즈 배너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거기에 정답 남겨주시거나 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891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물정8910이에요.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Pop's English, we talked about a word that actually means to fix or to repair some damage that you've done. 네. R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저스틴 비버가 얘기했었는데 어제를 시작으로 목금 이렇게 사흘간 수목금이죠. 연속으로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는요.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정답을 맞힌 분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부 어학 연수 티켓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세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소처럼 지전에 그 굿모닝 팝스 선물 당첨 기회 역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답 아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바로 R로 시작하는 이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기억나세요? 그가 어디 출신인가요? Where does he come from? 네, 들리는 발음은 where does he 빨리 하면은요? Where does he come from? 네,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참 들려요. 자, 톰 크루즈의 목소리로 세 번 확인.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네, where does he come from? 참 들리죠? Mm-hmm. 자, 그 다음에 팝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난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요.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네, 그래서 second chance는 두 번째란 게 뜻이 아니고 또 다른 기회란 뜻을 보셔도 되고요. I just need one more shot at second chances. Who said that? It's Justin Bieber. I know you know that I made those mistakes maybe once or twice. Once or twice, I mean maybe a couple of hundred times. So let me redeem or redeem all myself tonight. Cause I just need one more shot, second chance. 네, 멋진 노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키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뭐에 끝이 보이질 않는다. No end in sight. 네, no end in sight. To 다음에 그의 분노에는 Yeah,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자 다시 한번 There seems no end in sight to his anger. 1월 14일 목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요.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죠? Oh yeah, I'm a big fan of this guy. It's Lou Reed singing a song called Walk on the Wild Side. 네, 잔잔하지만 파워풀한 노래 들으시면서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 쌤. 아니, 근처 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